잠자들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만 보다가 진한 생각 속에 잠겨 떠올리던 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. 좋았던 기억에 혼자 웃다 무거운 추억에 또 마음 다칠까. 애써 태어난 척해도 읽힐 수밖에 없는 내 맘 내 맘 왜 이래.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맘이 왜 이래. 가슴이 뛰네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. Dream or dream of you, a dream I'm kissing you. 핑크빛 꽃잎이 날리고 따스한 바람에 그 바람을 불고 내게 전화 걸까 말까 고민하는 나. 언제부터 내게 빠졌던 걸까. 어젯밤 꿈속에 고백하고 온종일 전화만 쳐다보는데 애써 무심한 척해도 불킬 수밖에 없는 내 맘 내 맘 왜 이래.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가슴이 뛰네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. Dream or dream of you, a dream I'm kissing you. 부끄러워 난 아무 말 못하고 멀어지는 널 잡지 못한 나는 정말 바보. 진데 사랑이 뭔데 뭔데 또 뛰네 뛰네. 사랑한다고 말해.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맘이 왜 이래 이래. 매일 눈물에 콧물에 가슴만 쓰리던 짓인데. 사랑이 뭔데 뭔데 또 가슴이 뛰네 뛰네 너의 달콤한 입술에 내 맘을 포개고 싶은데. Dream or dream of.